무슨 생각을 할까 너의 옆모습을 한참 지켜보곤해 넌 아마 모르겠지 너의 뒷모습이 아쉬워 네가 돌아설 때면 두 팔 벌려 너의 등을 안고 싶어서 가지마 잡고 싶어 Don't know why 내 눈이 왜 너만 찾는지 바라보며 아파하는 참아 입이 하지 못한 사랑한단 말 눈이 다 말할까봐 Don't know why 내 눈이 왜 너만 찾는지 바라보며 아파하는 꾸는 꿈처럼 넌 가까워도 먼 것만 같아 내 곁에 있어줘 그 말하게 되면 떠날까